제43차 전국농기계 전시회 및 장안자회의가 20일부터 22일까지 황해북도 신계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시회에는 각지 농기계 공장들과 과학 교육 부문 등의 많은 단위가 참가했습니다. 30여 종의 240여 대의 농기계 부속품 지구 장비들이 출품된 전시회에서는 토양관리기계, 파종 및 이식기계, 비배관리기계, 수확 및 달곡기계를 비롯한 농기계들과 부속품 지구 장비들에 대한 심의와 평가, 현장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장안자회의에서는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발을 실현하는 데서 절실히 필요한 새로운 농기계들을 장안 제작하고 도입하는 과정이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교환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되었습니다. 폐막 모임에서는 우수한 단체들과 장안자들에 대한 지상이 있었습니다.